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포천보 전투 승리 88세 즈음에서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답사 행군대 출발 모임이 3일 량강도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꾼들, 답사행군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역사의 땅 보천도를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